자택 몇 평이 얼마, 자식 소유 아파트 얼마, 시골에 있는 임야 얼마, 골프 회원권 얼마, 자동차, 현금, 증권 저축 얼마, 도합 얼마.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공직자들이 공개하는 재산 명세를 보다가 문득 나는 얼마나 갖고 있나 이런 것들 챙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것들 한번 챙겨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저 정은임의 재산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사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 방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책들, 영화음악을 비롯한 CD와 LD 한 150여 장,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어머니가 해주신 금반지, 그리고 자동차는 아직 없고요. 월급은 차비, 식비, 책 사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 물주 서는 일 이런 데 다 나가고요. 글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재산은요, 이것보다는 국민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장 모아놓은 거, 또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들, 그리고 언니, 어머니가 제게 남겨준 쪽지, 뭐 이런 메시지들,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서 써오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FM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물 위의 암스테르담,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지구는 흔들리고 땅은 갈라지고 신은 우리 아버지를 창조하셨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박정은 학생. 아버지 생신 축하하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19일, 3월 19일에 아버지가 태어나셨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큰 소리로 외쳐달라고 하셨네요. 또 어머니 생신 축하해 주신 분 계세요. 구로구 시흥삼동의 김미연 씨. 두 분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이죠. 리차드 도너 감독의 라디오 플라이어.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국내 개봉은 되지 않았지만 비디오로는 출시되어 있는 영화예요. 리차드 도너 감독은 스필버그 사단의 일원입니다. 슈퍼맨, 구니스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스필버그 감각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듣는 연출가죠. 리셀 웨폰 1, 2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플라이어는 환상의 세계로 탈출하고자 하는 두 소년의 동심을 그린 작품인데요. 아이들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어른들의 위선과 모순, 이것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세계와 대비시킨 영화입니다. 뛰어난 상상력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마이크와 바비 형제. 이 두 소년 역을 맡은 엘리야 우드와 조셉 마젤로는 감독이 새롭게 찾아낸 보배들이라고 하죠. 마치 실제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들의 연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서요. 이 자연스러운 연기로서 영화가 더욱 빛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일 만한 것은 음악을 맡은 한스 짐머입니다. 레인맨, 셀마 루이스 이런 많은 영화에서 아주 빛나는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린.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책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캄브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4.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4.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No, I didn't. Yes, you did. I did not. 비행장 부근의 어느 동네. 두 꼬마가 티격태격합니다. 함께 놀아준다던 약속을 형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What's the problem? Nothing. Then chill out. 아버지 마이크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Play with it. And now he says he didn't and he won't. Oh. 약속이란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형에게 아버지 마이크는 약속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Because it only takes a second to say I promise, but the commitment can last the rest of your life. 약속해라고 말하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Okay. Back to before we ever lived in Nevada, before we even came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노바토. You have to go way, way back to a kid named Fisher. 이곳에는 피셔라는 소년의 얘기가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항상 나는 게 꿈이었던 피셔는 어느 날 망토를 걸치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달려내려옵니다. 진짜 날아보려고 했던 거죠. 비록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잠시 동안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룬 전설 속의 소년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아버지 마이크는 동생 바비와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Jimmy. 어린 마이크와 동생 바비, 엄마 메리, 그리고 애견 슈이는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중입니다.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Sorry. I didn't mean it was an accident. Oh my god, they're here. Oh my god. Lower's high. How are you? Oh, you got here. Bill, hey, Bill, honey, this is Bobby. And this is Mikey. Oh, hi, Bobby. How you doing? Oh, Mikey. 새 출발을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척 아주머니 집에 온 마이크네 식구들. 새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엄마에게 다시 웃음을 가져다 준 그는 양아버지가 될 킹이었습니다. Come on, Bobby, move, move. Come on, sweetheart. Come on, you, Bobby, move. All right, Bobby. 동생 바비의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라디오 플라이어라고 적힌 빨간색 장난감 수레를 선물 받습니다. 엄마 킹과 함께 카니발에도 놀러가고요. 행복한 듯이 보이는 이들 네 식구. 하지만 마이크는 동생 바비가 보통 아이들과 뭔가 틀리다는 걸 느낍니다. 바비의 눈은 많은 비밀이 감춰진 듯 보였으니까요. For the first time, I knew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about my brother. I could tell by the look in his eyes that night that he knew about a special secret thing that all kids know, only he knew more. A lot more. 킹은 마이크와 바비를 데리고 낚시를 갑니다. 두 아이가 낚시를 하는 동안 킹은 계속 술을 마셔냅니다. Reel it in, reel it in. Come on, hurry. Push it up, pull. 바비의 낚시에 고기가 물렸습니다. 흥분한 두 소녀는 천천히 리를 감으라는 킹의 말을 잊고 서둘러서 감다가 그만 낚싯줄이 끊어졌습니다. God damn it, Bobby. 순간 어린 바비의 뺨을 때리는 킹. 귀먹어리냐 멍청이냐 이렇게 욕까지 해댑니다. Hey, I'm talking to you. Listen to me. 두 소녀는 이날 일을 엄마 메리에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I now pronounce you man and wife. You may kiss the bride. 엄마는 마침내 킹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1969년 여름 어느 날 이 세 가정은 캘리포니아의 교회 노바토로 이사갑니다. 새 집 장만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엄마. 모든 것이 행복한 듯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새 동네에 온 마이크와 바비는 이사 첫날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깥에 나갈 작정입니다. 짐도 풀지 않고요. That's what I got. 엄마가 다정하게 나무라자 후다닥 자기 방을 정리합니다. 단 27초 만에요. Are you kidding me? You've only been in there for 27 seconds. Mikey, Bobby, come on. 마이크의 집 뒤에는 조그만 헛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탐색하는 두 꼬마. The Marshall kids must have built it as a fort. Anything? No, nothing. Come on, Bobby, come on. No. This must be it. 문을 열자마자 웬 괴물이 그들을 반깁니다. 거북이였죠. Welcome to the family. Back room, Samson. 마이크와 바비는 이 세 식구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힘이 세다고요. 또 헛간의 마루판자 밑에서 조그만 저금통도 하나 발견합니다. This board's loose. Wow. It's a coffee can. Whoa. Nothing here. Oh, wait. It's a bank. Nothing else under here but a bunch of sliders. Oh, darn, it's empty. Hey, Bobby, well, we can stash money in this thing. Don't tell anybody about this, okay? I swear. Pinky promise. Yep. 코를 자꾸 후비면 뇌가 빠져나간다고 믿는 어린 두 동심. 그들에게는 야산과 들이 있는 이 새 동네가 새롭고 신기합니다. 사방천지가 탐사의 대상이죠. 두 꼬마는 마음껏 자유를 느낍니다. Mom! Room's clean. Clothes are washed and folded. Fed Samson and Shane. Take the poop up. And grass is watered. Okay. Guys? Yes, Mom? I want you to be back here before your dad gets home. And I have to work double shifts. 엄마가 밤에 일하러 가게 되자 마이크와 바비의 일몫이 늘어납니다. 방 청소, 옷 갈아입기, 애견 쉐인 밥 주기. 이 모든 일을 번개불에 콩 볶듯 끝내고 나면 이들은 또 탐사 놀이에 나가지요. Yeah, we love you too, Mom. 마이크와 바비는 순수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소년들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는 놀이들을 즐기죠. 마이크와 바비가 즐기는 일곱 가지 놀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There are seven of these lost secret fascinations and abilities. They are that animals can talk. 첫째, 동물과 얘기하기. 둘째, 좋아하는 담요가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그 담요를 쓰고 몽둥이로 맞아보는 것. 물론 안 아픈 척하기. Nothing is too heavy to lift with the aid. 셋째, 슈퍼맨 망토를 걸치고 어떤 물건이나 들어 올리는 것. Your hand held forefinger out and thumbs up. 그리고 넷째는 집게와 엄지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해서 뭐든지 쏴 보는 것. Jumping from any height with an umbrella is completely safe. 다섯째, 우산 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완벽한 척하는 것. Monsters exist. 여섯째, 늦은 밤 괴물을 물리치는 것. Three.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하늘을 나는 것. From what we'd heard around about that kid Fisher and what he'd done 10 years before we'd moved. 마이크와 바비는 어느 날 피셔의 얘기를 듣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노바토에서는 전설처럼 남아있는 사건이었죠. 피셔가 뛰어내렸다는 높은 언덕, 그곳을 바라보는 동생 바비의 눈빛이 어딘지 달라 보입니다. Stop. 하루는 동생 바비가 잠꼬대를 합니다. 형 마이크가 놀라서 그를 깨웁니다. 그러다가 바비의 등을 봅니다. 등은 온통 멍투성입니다.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마.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한 끝에 바비는 사실을 말하죠. 양아버지 킹이 그랬다고요. 바비는 엄마가 알까봐 이제껏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깰까봐. 순간 마이크는 동생이 자기 책임이란 걸 느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돕겠다고 자신에게 맹세하죠. I was afraid you'd tell mom. She's happy now.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Bobby was my responsibility. I had to think up some way to help him. 이 일이 있은 후 마이크와 바비는 해가 뜨면 나와서 밤늦게야 집을 갑니다. 그래야 바비와 킹이 마주치지 않으니까요. 두꼬마에게 닥친 어려움은 킹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이사 온 두 소년에게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You need Victor's permission for everything around here, sissies. It ain't your pipe. Como yo dije. You're both dead. 동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마이크와 바비. 그때 쉐인이 짖기 시작합니다. 구원병인 셈이죠.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짖어대는 쉐인의 기세에 겁에 질린 아이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1회전은 마이크와 바비가 이겼습니다. Okay, Shane. Who stepped in what here? It wasn't me. Where were you? Fogging.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다 온 아이들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엄마 메리는 이들을 목욕시킬 준비를 합니다. 무심코 바비의 옷을 벗기려는 메리. 바비는 당황합니다. 양아버지한테 맞아 생긴 등의 상처 때문이죠. 이를 눈치챈 마이크가 옷을 입은 채 탕 안에 빠집니다.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바비는 그런 형이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메리가 출근하고 없는 저녁, 킹이 돌아왔습니다. 마이크와 바비는 TV를 보느라 정신이 없지요. 항상 이 잠발라야라는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는 킹. 그런데 술만 마시면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Not you. Bobby, come here. Mikey, you go to bed. Bobby, come here. 갑자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킹. 바비만을 따로 부르죠. Come here. 일찍 자라는 말을 안 듣는다고 바비에게 또 메이즈를 합니다. 마이크는 그런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죠. 와! Whoa! You okay? Open her up, Mike. Open her up. Whoa! 여느 날과 변함없이 탐사놀이에 나선 마이크와 바비. 동네 한 헛간에서 버려진 엔진과 대형 선풍기의 날개를 발견합니다. 바비는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만 마이크는 주인이 있을 거라고 동생을 말립니다. 하지만 바비는 그 물건이 언젠가는 필요하리라는 걸 알지요. What we shouldn't anyway. Come on, Shane. Lean arms. We finally got up enough nerve to climb that big hill. We called the top the wishing spot. 두 소녀는 동네 야산 위에 큰 바위를 소원바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얘기할 소원이 너무나 많지요. 형은 제발 양아버지가 동생을 때리지 않았으면 하고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바비는 뭔가 다른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바비의 소원이 전해진 것일까요? 어느 날 두 소년에게 좋은 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거죠.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 골프장. 사람들이 자꾸만 그 호수에 공을 빠뜨립니다. 마이크와 바비는 그 호수에서 공을 꺼내 싼 값으로 되팝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돈이 금방 모이지요. Get your golf balls! 30 cents a piece! Two for quarter! So we collected as much as we possibly could. I've got eight of them, guys. Eight? All right. Two bucks. Here you go. One, two, thank you very much. There you go, right there. Thanks. Thank you very much. Thanks, boys. Thanks a lot. You bet. How many I lost today? Okay. $9. 두 소녀는 이 큰 돈을 헛간 속 저금통에 몰래 넣어둡니다. 어떤 고문을 받아도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다. 새끼손가락을 걸며 굳게 약속하는 바비와 마이크. Mike and Bobby. You know the context of the secret hiding cubby of a place. We'll never, ever, even if they are tortured to death, ever tell anyone who asked or don't ask what is inside the secret cubby of a place and where it is. Pinky promise. I swear. Amen. Amen. 이제 두 소녀는 돈 벌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집집마다 버려져 있는 빈 병을 싹 모아다 가게에 다시 되팔죠. 돈은 자꾸 불어나고 이제 그 돈으로 뭘 할까 하는 결정만 남았습니다. Nothing. 하지만 바비는 그 돈을 지금 쓸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의 꿈이 뭔지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어차피 바비를 위해 쓰기로 한 돈이었으니까 동생의 뜻에 흔쾌히 따릅니다. It was a 100% absolutely positively guaranteed anti-monster potion. Or your money back. Offer void were prohibited by law. California. 어느 날 동네 가게에서 우연히 잡지책을 뒤적거리던 마이크와 바비는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를 발견합니다. 괴물 퇴치법을 알려준다는 광고였죠. 사실 두 소년들에겐 물리쳐야 될 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아버지 킹, 동네 아이들, 이들 모두가 두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괴물들이죠. 마이크와 바비는 괴물 퇴치법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아주 정성껏 써서 보냅니다. 하지만 답장이 너무 늦게 왔죠. So I can't save you now, sis. That's right. Come on, Bobby. 동네 아이들이 2회전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동네 아이들은 구원병 쉐인은 나오지도 못하게 집안에 가둬놓고 마이크와 바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구원병이 나타나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보안관 짐이었습니다. going on here? We didn't do anything. They started it. Oh, they did. They started it. You just minding your own business? Yeah. 친절한 아저씨 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바비와 마이크는 마침 그때 도착한 괴물 퇴치법에 대한 답장을 보고 신바람이나 어쩔 줄 모릅니다. 마이크, we got it. Look, Bobby! Yeah! You guys sure you're gonna be all right? Yeah, we're gonna be all right now! Yes, sir! Okay. One frog. Newt size. Bat springs. One potato bug. Locust squirrel. Bushmeat bread. Magma. 개구리. 도룡뇽의 눈. 송아지 지라. 뱀의 골. 괴물 퇴치법에 사용될 재료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Manure! Poop! Samson's poop! 다다스의 분뇨 대신 쉐인의 것을 넣고 뱀골을 대신해서 비슷하게 생긴 햄버거 고기를 큰 냄비에 쏟아 부은 다음 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TV 연속극에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만 이 약을 끓이던 냄비가 터져버립니다. Oh, shut it off! Shut it off! It didn't work! (웃음) 너무 끓은 것이죠. 부엌 벽과 천장, 온 데 다 묻은 퇴치약. 큰일 났습니다. 킹이 먼저 온다면. Holy crap. Oh my god. (웃음) 마이크는 형답게 바비를 위로하죠. 엄마가 먼저 올 거라고요. 그리고는 가스레인지 안에 타버린 냄비에 전기 코드를 숨겨둡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는 한 킹은 이 일을 절대 모를 거라며 바비를 안심시킵니다. By design, a younger brother is a tag along. You're a little bigger, a little stronger, only because you were born 2 years earlier. 마이크는 바비를 무척 사랑하지만 키가 좀 더 크고 힘이 세고 두 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Duck, Bobby, duck! Now we are not! Hey, Mike! We're gonna go play some football. Wanna come? Come on, Mikey! Let's go! Yeah. 이런 생각을 할 무렵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가자며 마이크를 유혹합니다. 바비는 속임수일 거라고 말리지만 마이크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섭니다. 혼자 남은 바비. 하필 이때 킹이 돌아옵니다. 바비는 두려워서 헛간에 숨어버리죠. 한편 아이들을 따라 나선 마이크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게임을 핑계 삼아서 아이들은 마이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Hey guys, I think this is not the way we play or where I come from. Too bad. Get up, guys. Yeah. 바비도 온전치 못합니다. 킹이 가스레인지 안에서 전기 코드를 발견한 것이죠. 바비! 바비! 술에 취한 킹은 바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쉐인이 그의 팔을 물어버리죠. 상처투성이지만 아이들을 이겼다는 기쁨에 들떠 집에 돌아온 마이크. 그런데 바비가 없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바비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Sweetheart, I'm so sorry he did this to you. I promise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이제 엄마 메리도 모든 걸 알았습니다. 킹은 감옥에 갔고요. 미안하다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엄마. 하지만 바비의 걱정은 딴 곳에 있습니다. 헛간의 비밀이 들통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Find a secret hiding place? No. It's still there. 그건 괜찮다고 대답하는 마이크. 바비는 이제 자기의 계획을 실천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One, yeah! Take your man, that's it. I go. One, I'm out. Go ahead, go. 킹이 없는 집. 모처럼 세 모자 사이에는 행복이 깃듭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석방 된 킹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혼자가 된 엄마는 치러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심경이 날카로워진 엄마는 서름에 폭발쳐 옵니다. 이제 바비는 머자나 킹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걸 압니다. 그의 생각처럼 며칠 뒤 킹이 나타납니다. 선물과 꽃을 사들고요. God, I'm sorry, Mary. So sorry. Mom had said he was never coming back. But here he was bringing presents, saying he was sorry. 킹은 눈물을 보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면서 우는 킹. 사실 그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모든 게 술 때문이었죠. 엄마도 그를 필요로 합니다. Because they never made you leave after the movies were over. We saw two movies 12 times. Oh, oh!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마이크는 바비의 눈을 보는 순간 동생의 꿈이 뭔지 알아차립니다. 일곱 가지 놀이 중 마지막 놀이, 자유롭게 나는 것이 바비의 오랜 꿈이었다는 것을요. I saw that look in Bobby's eyes again. That I got the greatest, scariest, biggest, most dangerous and incredible idea any kid in the history of all time ever got. That's when I got the big idea. That's what I'm calling it. Because it's so huge and dangerous. Hey, Bobby? Yeah.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두 소년. 킹의 장비를 빼내고 모아둔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옛날에 봤던 낡은 엔진과 대형 날개도 야산 창고에서 가져옵니다. 손수레인 라디오 플라이어를 몸통으로 하고 선풍기의 대형 날개를 프로펠러로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주운 박스를 잘라서 날개를 만듭니다. Come on. Come on, start. All right. I'll get the propeller. 비행기는 생각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진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두 소년. 밤낮 없는 작업 끝에 마침내 시동이 걸립니다. Come on. Okay. Keep it steady. It took 6 days to build the flyer. Okay, close her up. But on the seventh day, we were done.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킹도 돌아왔고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두 아이가 발견한 것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쉐인이었습니다. 다시 술을 입에 댄 킹이 자기 팔을 문 개에게 복수를 한 것이죠. 충격을 받은 두 소년. 하지만 다행히 쉐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Mike. Is he okay? He's alive. 이제 바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준비해온 계획을 오늘 밤에 실행하기로 마음먹지요. It was only right that he go with Bobby that night. Dear Mom, me and Bobby went to the wishing spot with the radio flyer. 사랑하는 엄마, 우린 소원 바위로 가요. 전 돌아오지만 바비는 돌아오지 않아요. 마이크는 엄마에게 편지를 남겨둡니다. 이제 두 소녀는 다른 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계획, 하늘을 날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The radio flyer was going to soar. Suddenly, it became clear to me why Bobby always got those. 그들이 손수 만든 비행기, radio flyer. 그것은 탈출을 상징하는 두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Fill her up, please. Was super. 바비와 마이크는 비행기에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 청년이 그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If there's anything left of her, halfway down, you got a chance. 비행기가 반쯤 내려갔을 때 기회를 잡아 뜨기 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ease off. Don't pull up. You stall out. The angle's too great. You got it? 한쪽 다리를 저는 그 청년. 바로 10년 전 전설의 주인공 피셔였습니다. 소원 바위에 도착한 바비와 마이크는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한편 집에서는 술에 취한 킹이 마이크의 편지를 먼저 봅니다. Stay off of that hill. 욕을 하면서 그들을 뒤쫓아가죠. 뒤늦게 집에 들어온 엄마 메리도 그 편지를 봅니다. 바비! 어쩔 줄을 모르는 엄마 메리.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이크는 바비에게 엽서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마지막 선물로 건네줍니다. 정말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기만 하는 두 소년.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만 킹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는 쉐인과 거북이 삼손에게도 인사합니다. 모두 바비의 동행들이었죠. 이제 바비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퀴를 받쳐둔 돌이 빠지질 않습니다. 순간 마이크의 몸을 덮치는 손길, 킹이었습니다. 폭력을 쓰는 그에게 쉐인이 다시 달려들죠. 그 사이 마이크는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빼줍니다. 마침내 바비와 삼손을 태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기 시작하는 바비의 비행기, 라디오 플라이어. 바비는 무전기를 통해서 형 마이크에게 엄마와 쉐인을 부탁합니다. 엄마와 보안관 짐도 도착했습니다. Where's Bobby? 바비를 찾는 엄마. 마이크는 멀리 하늘을 가리킵니다. 바비는 떠났다고요. Bobby said it's gonna be okay now. He's safe. He's okay now. 마이크의 말을 믿지 않는 엄마는 그 뒤에도 매일같이 바비를 찾으러 다닙니다. But being our mom, she never stopped looking. Never, that is, until the day I ran home from school and all her fears and worries were laid to rest. 그러던 어느 날. Mom! Mom, he came. Dear Mom and Mike, I am fine. I hope you are too. The flyer works great. I scared the buffalo flying too low, but your automobile was nice. I love you, Bobby. 정말 기적같이 바비에게서 첫 엽서가 옵니다. 마이크가 준 엽서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 잘 있다고요. 라디오 플라이어는 멋지게 해냈다고요. 바비는 마침내 꿈을 이룬 것입니다. You guys understand what I meant about history being in the mind of the teller now? I think so. Yeah. Good. 이야기를 끝낸 Good. 아버지 마이크는 두 아들에게 다정스럽게 얘기합니다. Only pinky promise.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가 무엇인지 알겠니? 그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야.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한번 약속한 것은 과거가 돼도 영원한 것이니까요. 개구장이 두 아들의 눈이 유난히 빛납니다. 여러분,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꿈을 가진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맑은 눈빛을 가진 두 꼬마 소년 형제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영화 라디오 플라이어였습니다. 아, 오늘 엽서 보내주신 서울 구로구 고척 이동의 조영희 씨, 그리고 도봉구 벽산 아파트의 장문경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에서 이수진 씨가 물어보신 것은요, 제가 다음에 꼭 알려드릴게요. 새끼손가락 약속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